2005년에 데뷔 음반을 내고 쭉 이 집을 2015년에 내고 그 다음에 저희가 판소리 춘향가를 냈습니다. 판소리 춘향가를 내고 그리고 소개하기 전에 나오셨는데 좀 멋지게 해드리려고 그랬더니 이제 국악을 쭉 여러 국악을 만나다가 드디어 저희가 이제 양반의 음악과 함께 하게 됐습니다. 정가 보컬리스트 하연주 씨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정가 노래하는 하연주라고 합니다. 네. 첫 번째 곡, 너의 이름은? 이라는 곡 들려드리겠습니다. 전통 정가를 이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자 하는데요. 시조 중에 우시조라는 월정명 월정명 커늘이라는 가사를 지닌 노래가 있어요. 이제 밤하늘에 뜬 달을 보고 배를 타고 강가로 나가서 유유자적히 자연과 함께 논인다는 뜻의 시조입니다. 우시조 월정명 두 번째 달과 함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떠셨나요? 무슨 말인지 좋으세요? 감사합니다. 아니, 제가 노래하는 정가는 사실 이 시조 노랫말이 되게 짧잖아요. 그렇다 보니까 이 하나의 글자를 가지고 정말 길게 뻗어서 부르는 노래예요. 그렇다 보니까 좀 가사의 전달의 의미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좋다고 해주시니까 저도 한숨이 놓이네요.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이제 보통 서양의 클래식의 가곡이라는 음악을 다들 잘 알고 계시죠? 그런 거랑 똑같이 이제 한국 전통 성악에도 가곡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어요. 그 곡 중에서 가장 빠른 편수대엽이라는 곡을 들려드릴 텐데 노래 가사가 여러 가지 꽃이 나와요. 그 꽃을 사람에 비유한 노래입니다.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오는 꽃이 모란이라는 꽃인데 모란은 화중왕이요. 꽃 중에서 왕이고 향일화는 해바라기라는 꽃이에요. 그 꽃은 충신이다 라는 뜻의 여러 가지 꽃을 사람에 비유한 노래 모란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공식적인 마지막 곡입니다. 감사합니다. 그럴 줄 알고 준비했습니다. 저희. 네,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신 노래 준비했어요. 아리랑 준비했고요. 네, 같이 따라 부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사실은 제가 부른 정가란 음악이 앉아서 하는 노래예요. 근데 앞서서 했던 나의 이름은 아리랑은 서서 할 수 있어요. 네, 마지막 곡 서서 들려드리면서 100년의 아리랑 네 들려드리겠습니다.